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아기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네 번째 편지, 즉 고린도 후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또 바울에 관한 온갖 억측과 비방을 하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사도직이 정당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고난과 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토록 고난을 무릅쓰며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게 된 동기, 또 그 열정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3절로 15절까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주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나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 시의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 즉 시인은 자신의 환난 중에서 역사하며 자기를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그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시인처럼 자신도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시인의 고백이 곧 자기의 고백이 될 줄을 믿는 믿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바울 자신이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은 절대로 단지 그냥 고백하는 것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은 바울의 경우와 같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떠한 고난에도 심지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함을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 다시 살리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도 연합된 존재가 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곧이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어서 그와 연합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것. 그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참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바울의 열정과 소망의 근원이요, 또 사도로서의 소명, 또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엊그제 영어 예배에 참석하시는 루메 자매님이 무릎 수술하셔서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괜찮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로 인하여서 치유,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순복 권사님 남편 이 윌 형제님이 매년 5K 그 마라톤에 참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몸을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완주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면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인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최후의 승리에 확신을 가지시고 또 고난과 생명의 위협도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함. 모든 것, 어제 말씀해 보니까 온갖 우겨쌈과 답답함, 그리고 핍박과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당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배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작으로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의 위협과 또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컴패션, 우리말로 긍휼이라고 번역된 책에 보면 바보들의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밀밭에 괴물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밀밭에 들어가 보니까 밭에 아주 큰 멜론이 거기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못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자,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서 칼을 들고 밀밭에 들어가서 멜론을 찍어서 높이 들고서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괴물을 무자비하게 저렇게 찍은 저 사람이 우리도 무자비하게 찍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람이 바보들의 마을에 도착해서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멜론을 괴물이라고 생각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보고선 그는 그들과 같이 놀란 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에게 또 멜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을 두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것은 괴물이 아니고 멜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스스로 그 밭에 들어가서 멜론을 제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서 소외된 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 커서 그 안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주님,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해를 사고 또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매를 맞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부활 승리를 향한 대한 그 확신이 느껴지세요?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에도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르게 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여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너무 심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 환난이 아주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환난이 아주 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해보니까 이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요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가벼운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 또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경험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삶의 원동력이 돈이요, 권세요, 또 명예요, 건강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자랑이요, 내 힘이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이 다스리신 그 나라가 나의 소망이요, 삶의 원동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낡고 노쇠해지게 마련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육체는 20세 때부터 초기부터 노쇠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육체는 계속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내구성과 면역성도 떨어집니다. 특히 바울은 전도여행의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 또 온갖 수고를 했으며 또 굶주리고 또 헐벗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겉모습은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노쇠해 보이고 또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질에 걸려서 그 눈에는 늘 진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흘렀다고. 또 어떤 이는 바울 사도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이 고린도 교회 중에서는 바울의 육체, 겉모습에 대해서 흉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사람은 바울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로 바울의 육체는 노쇠해져 갔지만 늙어져 갔지만 이 거듭난 그의 영혼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날마다 신실하게 새롭게. 왜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강건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낙심 고난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시 받는 환난 가운데서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